세상하나봐. 마음이 아파와 지금도 난 네가 보고 싶나봐. 아프고 아파도 널 바라볼 수 없잖아. 오늘도 이렇게 그리우면 어떡해. Another day 슬픈 말은 좋았던 기억은 간직할게. 가끔 꺼내어볼게.